ニュース。롯데 장학재단에서 드림메이커스 5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20명이며 모집 기간은 3월 3일 금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입니다. 활동 기간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며 롯데 드림메이커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 사업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2023년 1학기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 함성소리를 위해 대학생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6일 목요일부터 4월 14일 금요일까지며 주 1회, 총 4에서 6회 주요 일정이 진행됩니다. 교육기부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 가능한 전국 대학생 동아리는 모두 지원 가능하며 합격 시 활동비 지원 및 봉사시간 입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대학생 순찰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3월 2일 목요일부터 3월 30일 목요일까지며 활동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 내 구성된 학생회 및 동아리는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일 오후 2시 43분경 얼룩말 한 마리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빠져나가 자양동 주택가를 활보하다 6시 10분께 포획당해 동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룩말은 20여 분간 인근 도로와 주택가를 활보하다 동물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7차례 근육 이완제를 투약받은 후 포위됐습니다. 얼룩말 탈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자전거와 공원 내 시설이 기물 파손됐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관계자는 탈출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얼룩말 건강을 위해 대공원 수의사 및 담당 사육사들이 전담해 돌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의 표결 전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 집회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박명화 의협 비대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고 오는 20일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등 12개 단체는 지난 22일 낸 성명에서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2022년 한 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22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은 이러한 증가 속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26년 안에 인구가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난 인구의 96%는 이민자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영주권 발급 이민자는 43만 7,180명, 임시 이민자는 60만 7,782명 늘었습니다. 한편 캐나다 환경관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에 대한 캐나다 시민들의 인식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